보내줄 거야. So goodbye 어둠 속 When the dawn light 난 네가 필요해 I need your love yeah. 매일 또 그래왔듯이 아픈 상처와 넌 처음 본 그 순간에 난 멈춘 듯 했고 난 너만 보였어 거친 시련에 무너져가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난 웃을 수 있어 So goodbye Don't cry and smile 가슴 시리던 시간들 모두 다 보내줄 거야 So goodbye 어둠 속 필요해 I need your love yeah. 거친 시련에 무너져가지만 후회는 없을 것 같아 이제는 난 웃을 수 있어 So goodbye Don't cry and smile 가슴 시리던 시간들 모두 다 보내줄 거야 So goodbye 어둠 속 시간들 널 위해서 널 위해 잊어볼 거야 So goodbye 어둠 속 When the night 난 네가 필요해 I need your love